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하여 9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정부, 성, 정당, 단체 대표단과 각계 인사들이 해당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 작품에 쿠바 혁명 무력성, 캄보지아 크메르 민주당, 캄보지아 왕국군 축구협회, 캄보지아 태권도협회 대표단과 민주공고로동당 총비서, 방글라데시 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하여 김일성 김정일 기금 공동리사장, 이탈리아 종합투자그룹 리사장, 이탈리아 국제대외교류재정그룹 리사회 리사장, 중국 홍콩 중화에너지기금위원회 비서장, 엠페로그룹 회장, 금료관광사업유한공사 총사장이 해당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